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캄보지아 왕국 국왕 노르돔 시아모니와 대왕후 노르돔 모니니의 두 시아누크가 15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이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태양절 및 광명성절기용 즉 캄보지아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왕궁 담당 부수상 콩 사모를 단장으로 하는 캄보지아 왕국정부 왕궁송 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캄보지아 왕국 국왕과 대왕후가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했습니다.